예, 드디어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을 마치는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이 사무엘상 우리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제가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우리 5월 달부터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8개월 동안 사무엘상을 달려와서 지금 이제 12월 달에 마지막 사무엘상 31장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우리 사무엘상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다윗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인가요?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는데 바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꾸 입에서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윗이라 그러든지 뭐 다울이라 그러든지 자꾸 더듬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익숙해진다는 것이 참 어쩌면 무서운 일이구나, 참 심각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동안은 아마 이제 제 입에서 이렇게 좀 익숙한 예담교회, 우리 예담교회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겠죠, 그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동안은 입에서 익숙한 뭐 강목사, 목사 하면 강목사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방법은 이대 목사님을 우리 강씨로 뽑는 것이 우리의 익숙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해봤고요. 어쨌든지 여러분 익숙함을 넘어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점점점 주저앉게 되는가 하면 뭐든지 익숙해져 버릴 때, 예배도 매번 드리듯이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여러분들이 뭐 성경 읽는 것도 그냥 익숙해져 버리고 익숙해지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익숙함에 빠져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익숙함을 박차고 일어나는 좀 특별한 시간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함께 결정하고 이제 첫 발을 내딛는데요. 여러분들이 익숙함을 잘 넘어서서 신앙에 큰 유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상황이 뭐 아멘도 안 하시네요 이제.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이 뭐 끝 또는 뭐 마무리 이런 말 하는 게 참 조심스러운데 어쩔 수 없이 오늘 본문이 이 사무엘상 끝입니다. 마무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 사무엘상 끝은 특별히 사울 왕의 인생의 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죽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일단락 지어지고 다시 사무엘 하에서 다윗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사무엘 상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이제 사무엘 상 사울의 죽음으로 끝을 내고 나중에 혹시 이제 이대 목사님이 오시면 사무엘 좀 하를 하자고 좀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좀 더 참으셔야 됩니다. 우리 한 달가량은 더 가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으시면서 우리 이 설교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은혜와 뜻들을 발견하는 특별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맨 마지막의 이야기가 사울의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 31장의 맨 첫 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 죽으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잠깐 이 다윗의 이야기, 또 바울이랍니다.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갔었기 때문에 잊어버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의 부탁을 받고 이제 블레셋 연합군에 참여하려 했다가 이제 다른 왕들의 반대로 다윗이 돌아가고 이 남은 이 블레셋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이게 되어지죠. 그죠? 그게 이제 31장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시면 블레셋은 굉장히 이 기세가 등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다윗 정도는 돌려보내도 이길 만한 자신감이 있는 상태가 블레셋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죠? 이스라엘은 그 리더자인 사울이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영매, 그러니까 귀신을 불러오는 그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갈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두려움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예? 당연히 블레셋이 이기죠. 그죠? 여러분 전쟁은 무기도 중요하지만 그 얼만큼 지금 기세가 등등하냐, 굉장히 사기가 얼만큼 높아져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31장 맨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더 볼 것도 없이 이스라엘은 싸워볼 틈도 없이 그냥 대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가다가 결국 길보아산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이 31장에 처음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만 떼죽음을 당하고 만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2절에 보시면 이제 사울의 아들들의 죽음이 나옵니다. 성경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사울의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사울의 세 아들도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군사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울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3절에 보시면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이제 사울을 잡기 위해서 도망가는 사울에게 활 쏘는 자가 활을 쏴서 이제 사울이 부상을 당한 상태입니다. 사울의 마지막 때가 되어진 것이죠. 그렇죠? 도망가던 사울이 이제 화살에 맞고 이제 더 이상 도망가기도 힘든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사울의 머릿속에 딱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게 사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 것은 명예스럽지 못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니 차라리 우리 아군의 손에 죽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이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자기의 종들에게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기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가 하면 그의 죽음이 그래도 마지막에 명예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의 손에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종들이 사울 죽이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계속해서 사무엘상에서 보아온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이는 일을 다윗도 안 했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던 일입니다. 그래서 종들도 사울을 죽이지 못합니다. 결국 사울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4절인데요. 뒷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무도 사울을 죽여주지 못한 것이죠.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사울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의 목숨을 끊고 있는 장면입니다. 칼에 엎드러져서 죽임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무기를 든 자들 종들도 함께 거기서 자결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31장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이 사울이 마지막에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죽음을 명예롭게 지키고자 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이죠. 이 사울의 간절함이 보여지는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상치 못한 일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합니다. 8절인데요.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그렇죠? 죽은 자를 벗기러 온 게 뭔 말입니까? 그 당시에 전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전리품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승리한 측은 이제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날 가서 죽은 시체들에게서 가지고 있는 값진 것들을 하나씩 챙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갑옷도 가져오고 혹시 귀걸이 뭐 이런 거 차고 전쟁에 나온 사람들이 있으면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챙기는 것이죠. 우리 어른들은 아마 옛날에 일사후퇴 때 중국군이죠. 그죠? 공산군들이 막 이 중공군들이 내려와 가지고 나중에 중공군들 죽은 다음에 시신을 보면 시계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차고 있었답니다. 죽은 사람들 실제 시계들 다 값진 거를 다 이제 오면서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죽었는데 시계가 막 여기까지 차 있다. 그런 이야기를 저만 들어봤나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어른들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겁니다. 전리품을 챙기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전리품을 챙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죽은 시체들을 를 찾아갑니다. 길보아 산에 주로 죽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물건을 챙기다가 예상치 못한 뜻밖의 최고의 전리품을 챙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울의 시체입니다. 사울의 시신. 상대편 적군이 왕이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 시신을 찾은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제 이 전쟁은 완전하게 블레셋이 이겼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혹시 왕이 죽으면 그 왕위를 누가 대부분 물려받는가 하면 그 아들들이 물려받죠. 그런데 그 세 명의 아들들의 시체까지 발견된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뭐 금붙이 조금 주신 거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울의 시신을 자신들의 기쁨과 승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훼손합니다. 갑옷은 벗겨서 이제 자신들의 우상이 있는 곳에 갖다 놓고 목을 잘라서 그 사울의 얼굴을 아마 이곳저곳에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보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의 몸통을 시신을 이제 벳산이라는 곳에 가서 그 성벽에다가 밖에 있는 성벽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못 박아 놓았다 이렇게 설명하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블레셋으로서는 자신들을 공격하고 자신들과 싸워오던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했고 그들의 왕과 그들의 아들들, 왕의 아들들을 이제 성벽에 달아놓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라고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죽은 사울을 보며 조롱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이 죽기 전에 그래도 어차피 죽을 거 맨 마지막에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라고 말씀합니다. 명예. 그렇죠? 내가 그래도 최소한 할례받지 않은 저 이방인들 손에 죽지는 않아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지 않아야겠다라고 그가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죠? 명예만큼은 지켜야겠다.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그의 시신이 훼손되어지고 성벽에 달리고 온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가며 그를 비웃는 상황과 환경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도 너무하시다는 생각을 몇 번씩 해봅니다. 그죠? 아무리 말 안 듣는 왕이라도, 그죠? 사울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몇 년 통치했는지 몇 번 말씀드렸죠? 몇 년 통치했습니까? 40년 통치했습니다. 우리 권사님만 들으셨군요. 40년 통치했습니다. 그죠? 다윗은 몇 년 통치할까요? 20년? 막 찍으시네요. 40년 통치합니다. 그죠? 다윗도 40년 통치했고요. 사울도 40년 통치했습니다. 그죠? 사실 뭐 다윗이라고 더 통치한 거 아닙니다. 40년 동안이나 사울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으면 그래도 마지막에 하나님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이제 중반 이후부터는 다윗을 죽이느라고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한 왕이긴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에 별로 안 드는 일들을 좀 많이 한 왕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죽는 거야 뭐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죽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그래도 그 죽음만큼은 어느 정도 명예롭게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생각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의리가 있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럼 도대체 이 31장을 왜 써놓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여기다가 왜 써놓고 우리에게 읽게 하신 것일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너네도 사울처럼 말 안 들으면 마지막에 이 꼴난다. 이거 보여주시려고 이걸 저는 영적 협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협박하시는 걸까요? 그러니 다윗처럼 말 잘 들어라. 사울처럼 이렇게 끔찍하게 죽기 싫으면 말 좀 들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하시는 내용을 하나님이 적어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왜 사울의 마지막을 이렇게 비참하게 놔두시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또 상황이 상황인지라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이 마지막에 정말 이렇게 비참한가? 사울은 마지막 끝이 이렇게 비참해야만 했을까? 우리도 이제 예담교회 처음에 10년 전에 우리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10년 일기 사역을 마치고 이제 제가 또 지방에 개척을 하고 또 새로운 목사님을 여러분들이 청빙해서 또 새로운 이기 사역을 이제 출발하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진짜 멋있는 일인데, 그죠? 이 일을 이렇게 멋있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남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이 지난주에 우리 공동회에서 잘 결정하고 이제 전화를 이제 밖에 계신 분들에게 몇 통화 받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고지고대로 믿지를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괜히 자꾸 드라마를 씁니다. 무슨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임하는 것이 아닐까. 목사의 비리가 밝혀졌나. 또는 뭐 성도들 가운데 무슨 반대파가 있다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건 우리 안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바자회를 안에서 한다, 뭐 나간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죠? 정말 상상력이 뛰어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뭐 밖에서 뭐라고 하든지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 앞에서 잘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고 있다면 사실 밖에서 하는 말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 마음속에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난 10년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 지난 10년간의 사역의 열매가 무엇일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 예담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달려왔는데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남은 열매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 좀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있을까? 여러분, 목회는 정말 힘든 일 가운데 하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의 열매가 그렇게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그 열매가 사실 확인되어지기 힘든 것이 어쩌면 목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사실 뭐 돌잔치도 가야 되죠. 뭐 결혼식도 요청하면 해드려야 되죠. 그죠? 병 아프시면 또 뭐 찾아가서 또 돌봐도 드려야 되죠. 심지어는요, 목회하는 도중에 이 생각하면서 몇 가지가 생각났어요. 심지어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고 고소를 당하자 제가 상대편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만나줍니다. 007도 아니고 그쪽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변호사까지 대신 가서 만나주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남아 계십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는 거죠. 도대체 남는 게 무엇일까? 어떤 열매가 남을 수 있을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분 저희보다 우리 예단교회보다 조금 더 먼저 시작하신 분인데 성도들이 막 이제 떠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중에 뭐 한 분이 정말 마음 아프게 떠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처음에 오실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목사님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분이 떠나실 때 제일 앞장서서 떠나더래. 그래서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언제 뼈 묻으라 그랬나? 무드란 적도 없는데, 그죠? 사실 목회는 되게 이 열매를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사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내 자식은 절대로 목회는 시키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만 남는 게 없을까요? 여러분, 인생에 뭐 남을 것 같으십니까?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녀는 남겠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남을까요? 여러분들 자녀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게 키우십니까? 우리 여기 어린아이들 키우시는 부모들 봐보십시오. 잠도 못 자고 기저귀 갈고 막 아프면 정말 대신 아픈 것처럼 그 고생해가지고 키우는데, 딱 장가가고 나면 우리 권사님 말씀에 장가가고 나니까 더 이상은 내 새끼가 아니라 며느리의 남편이 되어져 버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내 며느리의 남편, 이게 내 아들이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자식도 남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돈은 어떨까요? 사업은 어떨까요? 우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려고 정말 애쓰고 수고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집도 한 채 만들고 또 뭐 두 채 만들고, 마지막에 돈 싸가지고 가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 얼마 오래 전에 들은 이야기지만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침대에 누우셨는데 여러분 맨 마지막까지 기관 가운데 살아남는 것이 귀라 그러지 않습니까? 소리는 다 들리는데 자식들이 웬만하면 나가서 싸우지 병실 안에서 네가 얼마 갔나 내가 얼마 갔네 싸우더라고. 그 누워있는 분이 얼마나 허망했겠습니까? 돈도 안 남습니다.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에 뭐 오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의 인생에 맨 마지막에 도대체 무엇이 남을 것인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40년을 다스렸습니다. 물론 그가 말 안 듣는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40년 동안을 그래도 이래저래 살지 않았습니까? 왕으로서 한 나라를 지켰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블레셋 군들이 쳐들어올 때 사울이 늘 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나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켰습니다.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아주 비참합니다. 그래도 명예롭게 죽겠다고 자결까지 했는데 그의 시신이 목이 잘린 채로 성벽에 달려붙었습니다. 갑옷은 벗겨져서 우상들 앞에 가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린 것이죠. 제가 31장을 나누는 이유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왜 31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11절부터 12절, 13절을 여러분 주목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사울을 벳산 성벽에 못 박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가운데 남자들이 일어나서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화장했다는 말입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 정말 명예만큼이라도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그 사울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마지막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은 정말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남는 게 딱 하나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을 따라다니던 장수들도 다 없어지고 다 도망가고 사울의 측근들도 다 도망가고 사울의 가족들도 다 도망가고 아무도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을 때 남는 부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밤을 새워가며 달려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시체 가지고 내려올 때 여러분 그냥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 시체를 빼앗아 온 것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서 등장한 사람들입니까? 사울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도대체 사울의 친척도 아니고 측근도 아니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도 아닌데 도대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아있는 사울도 아니고 목이 잘려 죽은 사울의 시체를 얻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째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여러분과 저의 사역에 맨 마지막에 길르앗 야베스 같은 주민들만 남더라도 여러분 성공한 인생입니다. 다 떠나고 다 놓치고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인생에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이 없을 때 단 하나 남는 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다. 이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이미 사무엘상 11장에 다룬 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 설교들을 쭉 들춰보니까 11장에 이 본문을 다룰, 11장 본문을 다룰 때가 7월 둘째 주 맥주감사절이었습니다. 맥주감사절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이제 사사시대에 각각 다 떨어져서 살고 있을 때 암몬 사람, 특별히 암몬 족속의 아하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길르앗 야베스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성을 둘러싸고 이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다 학살하기에 일보 직전인 그 순간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렇죠? 사사시대에 다 흩어졌기 때문에 어느 하나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항복합니다. 암몬 족속들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칠 테니 우리를 살려달라. 그럼 받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암몬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항복을 받겠다. 조롱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모든 주민을 애꾸눈을 만들어야 그때서야 항복을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목숨만은 살려주겠다는 것이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령을 보내서 각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그때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이 되지 않았던 사울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밭에서 일을 마치고 소를 끌고 오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그 자리에서 분노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이런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사울이 일어나서 자기가 끌고 왔던 소를 죽이고 각을 떠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너희들 다 나와 함께 나가서 암몬과 싸우자. 안 그러면 너희들에서도 다 이렇게 만들겠다. 여러분 그때 사울을 따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를 포위하고 있던 암몬을 물리쳐버리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출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목숨 사울로 인해서 목숨을 건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통치 기간 동안 어디 사는지도 뭐 길르앗 야베스에 살겠죠. 그죠? 어디에 있는지도 제대로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1장 이후에 31장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제 벳산 성벽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한 그 사울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 일어난 사울이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만 구한 것이 아닙니다. 왕이 돼서 블레셋을 물리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울이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은 다 없어지고 다 없어지고 단 하나 남은 겁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한 일 이거 하나 남은 거죠. 이거 하나 남아서 마지막 사울의 죽음을 명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도대체 왜 다른 일들은 다 없어졌는데 왜 길르앗 야베스 이 주민들을 구한 일만큼은 왜 남아있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구해준 사람들 많은데 왜 이 사람들만 남아있을까요? 제가 맥주 감사절날 여러분들에게 11장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교했던 제목이 혹시 설교 노트가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뭐였는가 하면 성령으로 행하라 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장 6절을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사울이요 길르앗 야베스를 구할 때 성경이 기록하기를 다른 사람들을 구해줄 때 없던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이 말입니다. 마치 옛날에 삼손이 이 나귀뼈 하나 가지고 3,000명을 물찌를 때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됨에 라는 표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렇죠? 성령으로 행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그를 움직여 행하신 그 일 그게 바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는 일이었고 성령으로 행한 그 일은 사울이 죽어서까지도 지워지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죠. 사울이 지금 비참하게 죽었는데 이 죽음 마지막까지 돌보는 사람들은 바로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일들은 다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다른 인들은 다 허무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아무리 자식을 잘 키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애쓰고 쓰고 해도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단 한 가지. 성령으로 행한 일은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성령으로 행한 일은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모릅니다. 사무엘상을 정말 비참하게 사울이 죽는 죽음으로 끝내야 되는데 사울이 죽기까지 맨 마지막까지 발버둥 치면서 하나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안타까운 게 명예였거든요.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일은 그대로 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비참한 죽음이 되어서 성벽에 매어 달리고 목까지 잘린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사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월급 주고 데리고 다녔던 장군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동안에 같이 술 먹고 같이 즐기면서 친구처럼 여겼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아무도 죽은 사울 하나 도와주려고 일어서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이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사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성령으로 행했던 그 일 하나 남아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달려갔어. 그 사울의 시체가 뭐라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그 시체를 내려다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불 사르고 그것을 나무 아래다가 잘 장사 지내고 7일 동안이나 금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행하는 일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이제 40 중반 조금 넘은 제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참 죄송합니다. 전도서 이야기입니다. 인생을 많은 것을 해봤던 솔로몬의 이야기가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지금 이것만 있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막 열심히 피땀 흘려 달려가고 있는 그것들이 죄송하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집을 두 채, 세 채, 네 채, 다섯 채, 열 채 많이 가지셔도요 죽을 때 못 사 가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자식들이 그거 가지고 머리끄댕겨 잡고 싸우는 꼴이나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자격증, 졸업장 아무리 벽에다 많이 붙여놓고 가지고 계셔도 죽을 때 되니까요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니까 뭐 침 놓는 자격증까지 걸어놓고 본인 목숨은 못 구하는 게 인생입니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 인생에 남는 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구했던 사울이 딱 한번 성령에 크게 감동받아서 구했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뒤에도 그의 죽음을 명예롭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으로 행한 일들이 많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원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만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도대체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무엇을 감동시켜 주시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찾아 행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